자, 2부 시간에는 저희 메인 작가님께서 이틀 동안 사전 인터뷰를 했답니다. 태영 씨,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모임 수양회 1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1회 전회에 7명이 모여가지고 모임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아, 수양회를 위해서 7분이 모였다고 했죠? 그때 계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우리 박자매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 직접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대구 모 모직 자매님 세 분을 모셨는데 방송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죠? 네. 저희 방송을 꼭 나오시고 싶은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아,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또 이제 또 그런 그 회장님이 그렇게 또 가신 이후에 우리 모임의 젊은 청년들이 회장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일부분만이라도 이제 모임에 자라나는 2세대를 위해서는 이거를 꼭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말을 해야 되나 싶어서 여기저기 참 많이 찾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개웅 씨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임의 네.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귀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세월을 못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모임 성장해온 중간부터 저희는 얘기를 듣고 그 환경부터 저희는 지내왔기 때문에 어떤 과정, 어떤 교제를 통해서 왔는지를 어렴풋이만 알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겪으셨던 분들, 그 교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들려주신 얘기가 저희한테는 나중엔 재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면밀히 이어져오고 전통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교제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알게 되는 힘들은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 실례지만 자매님 지금 연세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나이를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라서요. 근데 이제 태어난 연도는 부모님 덕택에 그거는 잘 기억하고요. 또 두 번째 태어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41년도 8월 9일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해방 전이잖아요. 네.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거네요. 41년. 네. 와. 그리고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생일은 1967년 4월 24일 대구 칠성동에서 한 11시경에 태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알죠. 와. 네. 이 41년생이라고 하시니까 잘 감이 안 오죠. 네. 연세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되죠. 태용 씨는 제가 몰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 빼기 194 하나 했더니 74가 나오네요. 와. 맞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배요. 그게요. 야, 70대 중반의 나이네. 우리 나이로 지금 75인데 오실 예수님만 와. 바라보고 나이는 매일 먹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먹기 때문에 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지는 아까 1967년 네. 4월 24일 엄청나시구나. 이것도 또 계산이 안 되네. 몰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 구원받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67년 4월이라고 그랬는데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저는 그 우리 어머님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저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이제 그 모태 침례는 못 받고 세례는 못 받고 그냥 나름대로 교회 학교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다녀서요. 어릴 때부터. 아,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이셨네요. 네. 네, 어릴 때부터 교회가 한 저게 5km에서 10km인가 떨어진 곳에 혼자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냥 다른 분들이 저 예수쟁이 교회 간다 그러면 놀리면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 아까 생각하고 아까 일본에서 태어나셨다고 열심히 하는데 다녔어요. 거기는 일본입니까 지금? 일본에서 다섯 살 때 아. 한국으로 고향으로 왔어요. 아, 고향의 시골에 가서 살았습니다. 어디세요 시골이? 신덕이요. 경상북도 아. 신덕. 아 경북 신덕? 네. 잘 아시죠? 고로하고 우보하고 그 중간에 신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믿은 그렇게 알고 생활해 왔는데 가다가 한 번씩 의문이 생긴 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라서 나중에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들어와서 또 제가 이제 이제 그 모교라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교회를 맡아서 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들어오시면은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 날 나가고 일주일 동안 비어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실력이 딸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해서 또 길이 열려서 그걸 공부를 하고 와서 아 그러면 신학을 하신 겁니까? 신학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도사 발령을 받아가 저 경상남도로 전도사로 가려고 하는데 집에 왔더니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모교에서 또 집 거기 참석을 하고 이제 모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사촌 오빠가 그 교회당 터에서 태어나신 분이라서 그 신도교회 전도사님을 각별히 이렇게 모시면서 생활 자금을 다 대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저를 불러놓고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너 왜 하나님의 종하고 싸우느냐고 너는 평신도인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 싸운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장로인데 장로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디 장로는 하나님 종한테 말대답을 하느냐고 야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음속에 있는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님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 전도사님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전도사님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틀립니까? 왜 싸우지도 않는데 싸운다 그러고 저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 우편으로 하는 그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매사에 오문되는 점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학교에 들어갈 때 그 면접시험을 보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죠. 그거 말고 내가 개인이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때가 언제입니까? 모태에서부터 다닌 그거는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저 거슬러 가지고 이제 저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거슬러서 아 중학교 3학년 때요 하고 무사히 통과하고 들어갔지만 학교에 공부하는 내내 이것이 의문이 갔어요. 그 선교사가 누구신가요? 곽가정 선교사님이라고 그분도 그때 나이로 45세였는데 처녀였어요. 아. 외국 분이신가요? 네, 외국 분인데 한국에 네.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 선교사하고 네. 뭐 길기수 선교사하고 그럼 같이 활동하던 분인가요? 네, 그 그룹 아, 뭐, 네. 아. 같은 그 대구 동산에 네. 같이 있었던 그분이에요. 그러면 대구 쪽으로 공부하러 가신 거네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학교라고 하면 이제 신학교입니까? 네, 신학교도 있고 또 성경학교, 또 고등 성경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통과하신 거군요. 네. 아, 네. 그랬지만 머릿속에는 그 질문이 항상 캐션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강의 시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러면 의인은 없으면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의인 아니겠네? 의캐션하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고, 또 이제 거기 또 로마서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 뭐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은 뭐고 우리가 다니는 거는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강의 시간에는 앉아서 고민만 했어요. 질문을 하면은 뭐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시간만 되면은 목사님은 저를 그냥 질문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뭐 의문이 많으셨나 봐요. 성경 읽으시다가. 네. 그리고 성경 읽어 우편통신 공부하는데도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대학부에 들어가서 자기 간증을 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A4지가 오는데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육가 원칙 있잖아요. 딱 꽂고 나면 요 반장 남았잖아요. 여기에 추려갖고 내 간증을 적으래요. 그러니까 저는 간증이 이게 아니라 노트로 한 권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의문이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추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하라 그랬지, 아니면 이거를 몇 페이지를 주었을 텐데 요것만 준 거나 분명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도 의문이었고요. 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간증이 A4 한 장으로 들어갈 수 반장, 없는데 예. 반장에 넣으라고 하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나? 네. 구원이 꼭 이래야 되나? 재밌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을 반장에도 들어가는데 쓰라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시다가 갑자기 회장님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갑자기가 아니죠. 네. 찾다가 예. 그러면 얼마 정도 찾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학교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찾은 거죠. 계속.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연세보다도 몇 년도? 연도. 예. 아, 그때가 나이로는 21살에 들어갔나. 제가 그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60년 시골에서. 초반 정도 되는 거네요. 예. 62년, 63년 정도. 뭐 그 정도. 21살이면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 쌓여만 갔고. 예. 그 아까 그 처녀이신 선교사분께는 질문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분은 저기 가정 시간에만 들어오고 성경 시간에는 안 들어왔으니까 질문을 안 했죠. 성경은 다른 분이 맡으셨구나. 먼저 예. 저게 요한복음 강의 따로, 로마서 강의 따로, 이렇게 서신서 따로, 뭐 시가서 따로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학교를 마치고 어디로 다시 가신 겁니까? 대전 농민학원으로 갔어요. 아. 대전 농민학원에 갔는데 그때 거기가 그분이 농민학원 원장이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공받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농촌 개몽 운동을 하게 됐죠. 거기서 학교를 마치면서 대전 농민학원을 마치면서 이제 개몽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60년대 중반에 농촌 개몽 운동을 하셨다면 젊은 나이에 굉장히 엘리트 쳤겠네요. 경상북도 1인으로 책임지고 그러셨구나. 했어요. 그럼 그 농민 활동을 하면서 농촌 개몽 운동을 하시면서도 의문이 계속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계속하고 스스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온다 하니까 벌거벗어 몸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육신으로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 잠 옷 말고 정식 외출복 입고 자고. 진짜로요? 예.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전등이 없으니까 촛불 켜놓고 공부하는데 자다가 누워 자다가 이렇게 하면 성냥, 이렇게 하면 초, 이렇게 딱 불 끄러가 부처가 또 일어나서 책 보고.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예. 그 열처녀 비유인가? 그 있죠. 등불이 아니라 책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책 하고. 책 보려면 준비를 해놓으시고 항상 준비. 그렇게 해놓으시고. 책 보려고. 예. 저는 그 촛불을 끄면 안 되니까. 그건 줄 알았네. 재밌으시다. 그러면 외출복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씻고 바로 주무신 거네요? 그렇죠. 씻고 다시 그 옷을 잠옷을 자는 옷을 따로 준비를 하는데 그 옷 입고 밖에 나가도 될 정도 그런 잠옷을 준비를 낮에 활동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잔 게 아니라 네. 외출복이지만 잠잘 때 입는 외출복. 네. 혹시나 예수님 오시면 바로 맞이하시. 바로 맞이하려고. 와, 정말 순수하셨나 봐요. 그러네요. 잠옷 입고 맞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뭐 그러나? 빨가벗고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아, 그건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대전에서 어떻게 대구로 다시 이렇게 찾으러 간 거가 된 겁니까?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쪽을 연결해 줬어요. 네. 대구로? 예, 성적 우수한 사람을 대전으로 저기 옮겨줘. 아니 그러니까 대전 농민운동 하다가 농촌 계몽운동 하다가 예. 대전으로 다시 이제 대구로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고요. 아 거기서 대전 대구에서 학교를 했잖아요. 예. 졸업을 하면서 거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대전 농민학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대전 농민학원을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신덕으로 가서 이제 계몽운동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겼고 신덕 교회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고 이제 아닌 척하고는 그랬는데 그 이제 청년회 회장 맡으신 분이 한 번은 막 저게 저보고 구원을 받았으면 왜 화를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뭘 화를 냈냐고 화 내지 않았다고 이러 지금 화 내고 있지 않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화 안 냈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 머리 속에는 캐션이 있었어요. 저기 뭔가 왜 화가 나지? 왜 내가 화를 냈을까? 분명히 화를 냈으니까 화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이게 뭔가 무엇이 잘못됐다. 그러면 집에 와서 또 성경을 뒤지고 막 찾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가서 이제 도대체 거기가 어딨냐고 말세에 저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했는데 혹시 저 그리스도 아니냐고 내가 찾아가 볼 테니까 가서 주소나 줘봐라고. 아, 내가 그럼 당시에 그 신덕교회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대구 칠성교회에서 받으신 분들인가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주소를 받았죠. 받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서 그 농민운동을 하니까 마을에 닭, 돼지, 뭐 소 이렇게 예방접종도 다 미리 해놓고 사료도 다 해놓고 이제 사로 이제 대구에 한 달에 두 번도 가고 한 번도 가고 대구로 자주 갔어요. 이제 그때 가면 몰래 가면은 사료 사러 갔는 줄 알지 이제 찾아간 줄 모르잖아요. 가면은 딱 치워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가면서 매번 혼자 가는데 그 청년의 총무를 데리고 갔어요. 청년의 총무를 데리고 차 안에 가면서 사료 배합하는 거 저거가 주고 사갖고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배합해서 나눠줘라 하고는 그리고는 나는 저기 어디 갔냐? 그 물어보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찾아간 것이 대구 칠성 중앙 예배당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학창 시절에 여행을 소풍을 갔다 오면서 이제 그 걸어오는데 그쪽으로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옆에 칠성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었어요. 수요일이니까 우린 수요일 교회 예배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가다 가니까 칠성 중앙 예배당이란 게 딱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나 이상하다 여기가 친구 두 명하고 세 명 야 너희들 이거 뭐냐 이 칠성 중앙 예배당이 뭐냐 왜 다 교회인데 여기는 예배당이야 좀 틀리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서 계시는 딱 우리 여기 들어가서 이제 수요일 예배 보고 가자 이랬더니 얘들이 아이고 종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건 뭐 지금 뭐 일본 집 뭐 같은 뭐 다듬이집 같은 집 여기를 왜 들어가 저기 큰데 가지 옆에 칠성교회 가지 큰데 가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이겨갖고 딸려가서 이제 칠성교회 가서 거기서 까꾸리 엎드려가 기도를 하고 수요일날 설교가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칠성중앙예배당 여기는 칠성교회 이 중앙예배당 이것이 뭔가 이게 있었는데 딱 그때부터 이제 그런 캐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갔더니 뭐 칠성중앙예배당이에요. 아니, 저도 칠성 교회인지만 알았네요. 그러게요. 개홍 씨 알았나요? 아니, 칠성 중앙 예배당이네. 근데 예배당이라고 들었어도 머릿속엔 교회라고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 그러네. 그게 차이를 그게 크게 인식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몇 년 동안 머릿속에 캐션 마크가 있던 게 거기 눈앞에 딱 닫히니까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문이 안 열어져가지고는 그냥 놓고만 닦다가니까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데 이게 옆으로 미는 건지 여기 땡기는 건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돼 그래갖고 이제 톡톡톡 놓고 하니까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또 밀어보니 안 열려 여기는 콱톡콱톡 그래갖고 세 번째는 탁 그랬더니 아 누군데 들어오시면 될 텐데 가지고 문을 옆으로 쏙 여는 거야 그런데 나요 미닫이 문이었구나 머리 새까맣게 기름 바르고 넥타이 딱 메고 양복 딱 입으면 사람이 딱 서가 있는데 완전 전도사 같아요 그래갖고는 마음이 쿵덕쿵덕 뛰어갖고 보통 교회에 있는 사람 어디 가면 물만 줘도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잖아요 네. 그걸 들어가서 거기 기도가 되나요 기도한다시고 꼬란자가 이 마음을 가라앉힌 거죠 가라앉혀가 몇 분이 됐는지 몰라 실컷 가라앉히고 나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지루할까 싶어갖고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많이 있었나요? 예,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눈을 뜨니까 기도 끝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오셔서요? 저기 신덕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덕서 왔는데 가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 신덕이요? 하더니 한 발씩 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신덕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하면 큰 소리를 치고 이게 이제 넥타이 여기 걸고 막 이렇게 막 와이사스 막 단추를 잠그면서 머리는 이렇게 조그만한 머리가 하면 저기 들고 나오시더라고. 나오시면서 내가 머리 기름 까맣게 받고 양복 입은 사람 전도사님입니까? 하니까 이 사람 기다 아니다 소리도 안 하고 뒷발걸음 하는데 제가 전도사님입니다 하고서는 그분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회장님이십니까? 예. 그래서 아 신덕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 엄청 반갑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이제 다 섰죠. 뭐 제가 이제 서니까 다 서갖고는 이야기하다가 제가 어디 좀 앉아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네 하니까 이리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문을 성 여는데 산모가 누워 있더라고요. 아, 그 산모 있는 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만은 서서 말도 안 하고 눈은 애기한테로 가면서 어이 하더니 거기 막 까딱 이렇게 해갖고 밖으로 나가라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산모한테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어머 산모가 어디로 가요? 아이고 저기 우리는 밖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아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 산모가 그때 아직 부기도 덜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나가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이 산모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아기를 부둥켜 안고 가길래 내가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렇게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옆에 또 옆에 여기 이웃에 아기 낳고 또 산모 조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날짜가 비슷하게 태어났으니까 그 집에 가서 조리하면 되니까 뭐냐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놓으시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진정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앉아갖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앉기 전에 근데 그 산모가 예. 어떻게 보면 엄청 매정하잖아요. 예. 그 산모는 누구셨어요? 산모는 이제 그 지금 말하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유전도사님 사모님이었죠. 아, 아내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이 아니고 가족분이셨군요. 가족분을 아니 자기 아내랑 아이를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잠깐 자리를 피해달라. 방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 예배당에는. 예, 방이 하나밖에 그거는 이제 살림집이면서 사택이면서 방 하나고 부엌은 뭐 요거보다도 더 좁은 부엌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일본식 교회당이고 교회당도 조그만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앉으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방을 뚜리뚜리 살피니까 저 책상 위에 이거 저는 성경만 보는 사람 아니요 이것도 있어요 하는데 보니까 국민교육원장이 큰 글씨로 적혔는데 저 이것도 외워요 그러시더라고. 아 국민교육 헌장을 예, 그래, 붙여놨습니까? 예 책상 위에다 딱 아,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 예. 들어보니까 아, 들어본 적은 있네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이분이야말로 애국자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았죠. 알고는 이제 안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아침 먹었나 뭐 어쨌나 인사도 한마디도 없이 그러니까 신도교회에서 어떻게 오셨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신 목적을 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저는 항상 재림가를 부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려냐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게 저보고 뭐 그런 신앙 갖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여기는 어떻게 철저하게 잘 믿고 있는지 저보다 더 철저하게 잘 믿는지 저 따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예 따지십시오 이러고 그런데 궁금한 게 신도교에서 했다니까 엄청 반가워했다는데 왜 그랬던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네. 그물을 쳐놨는데 내가 그물망에 걸린 거예요. 아. 신도교회로 교회분이 몇 분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네. 나는 그거를 몰랐죠. 이런 사람이 가면은 이제 붙잡고 갈 것이다 하는 걸 붙잡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그리고 난 그거 그물 쳐놓은 것도 모르고 간 거죠. 아. 갔는데 그물망에 걸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했죠. 신앙생활을 해오던 거, 그동안에 중간에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뭐 어떻게 된 거, 뭐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야기 다 했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뭐 별로 다는 아니지만 대충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하세요. 그럼 잘 들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듣는데 나랑 똑같아요. 신앙생활 해온 게. 똑같은데 끝에 요만큼 더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보다가 요만큼 이렇게 한마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고 내가 그걸 느꼈는데 그거 뭡니까?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주시고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더라고. 예, 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세 번을 물어보시더니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 예.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서는 그 농우에 있는 성경책 크다는 거는 문지를 턱턱 털고는 내려오시면서 하는 소리가 보통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갈 때 성경책 갖고 갔다가 와서는 또 선반 위에 얹어놨다가 갈 때 문지 턱턱 털고 가지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이 여러 권인데 이 성경은 저게 하도 오래됐고 그래서 저기 기념으로 얹어 놓은 겁니다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디 친구 따라서 어디를 갔는데 소풍인가 갔는데 거기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나는 그냥 꾸적꾸적 그려갖고 냈는데 그것이 1등이 됐더라고요. 당첨이 됐는데 이제 이 성경을 주는데 거기가 성경을 상으로 주는데 선교사가 이 성경을 상으로 주다가 뺐더래.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자기가 그냥 확 뺏어버렸대요. 뺏어버리면 하는 소리가 이거 잘못돼 있다고. 이 사람은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절대 읽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고쳐서 이 저게 시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중얼중얼 그러면서 성경을 줬다 뺐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세 번째는 마지막인 거 확 뺏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선교사 말을 거짓말 만들려고 그때부터 이 성경을 무척 열심히 읽었다 하면서 내놓고 이렇게 실적 들으시는데 보니까 이만큼 다 헤어지고 없어요. 헤어지고 없는 건 줄줄줄줄한 머릿속에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내가 아 나는 책을 여러 권 놓고 봐도 한 권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책이 성경책이 낡아질 때까지 나 읽어본 적이 없다. 내가 여기서 분명히 여기를 내 훼손된 걸 다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책을 딱 내려두니 이 책에 놓고 손을 얹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얹으세요. 뭐 문은 둘 다 꿇어앉아가 이야기했으니까 얹으세요 하는데 그냥 눈 감으라 그러더라. 눈을 감았는데 이제 나만 언제나 하나 싶어갖고 마음속으로 눈 감고 있다 살짝 봤더니 이렇게 딱 떼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손도 얹혀져가 있더라고요. 손은 안 닦고 그 위에만 네. 이렇게 네. 살짝 뜨고 봤죠.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 영혼이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아둔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 영혼을 저게 맡아주십시오. 그 뒤에는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거기까지만 듣고 아 이분은 이 하나의 일개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구나. 나는 수많은 그 목사와 박사들을 만나봤지만은 한 번도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분은 못 봤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나는 내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기도한 거는 못 들었죠. 뭐라 그랬는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다 기도를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이제 아멘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미리 기도가 끝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저녁이 됐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만하고 쉬지요 이랬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훌떡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밤인데 그러고 멍하니 이러고 있었더니 걱정 마세요. 저기 독방 드릴게요 이러더라고. 독방 드릴 테니까 그냥 망 푹 놓고 의문된 거 다 해결할 때까지 그냥 여기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방을 하나 탁탁탁탁 문을 닫고 만들어주는데 방이 조그만한 방이에요. 방을 그때 만들어서 줘요? 문을 미닫이 문을 착착 갖다 닫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일본식 방이 딱 되더라고요. 네네네. 조그만한 방에. 그러면서 그 방에다가 거주를 하라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거주를 하고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밤 늦었는데 처자가 집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도 없고 핸드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삐삐도 없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러면 집에 시골에 전화 없어요. 마을에 집에도 전화가 없었구나. 텔레비도 네. 없었을 상태예요. 그때는 그럼 걱정을 했겠는데요. 부모님께서 물론 걱정을 했죠. 그런데 나는 그때 걱정이 안 됐구나.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오로지 이것만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것만 찾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방을 해주니까 그 들어가서 이제 배고픈 줄도 몰라요.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지만 안 먹었지만은 못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지만 배도 안 고파. 고파. 배도 안 고파. 그러면서 방을 탁탁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여기 씻는 거는 여기 나와서 씻고 마당이 조그마한 마당에 그게 수도가에 그 이제 대야 하나 놓고 거기서 씻고 바로 방문이고 바로 부엌이고 바로 내 방은 옆이고 이렇게 그냥 내일이 아마 한 10시쯤 되면은 저게 아가씨들이 공부하러 나올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이야기는 들었죠. 똥 나와 같은 사람이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 안 가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가 얼마나 순진한지 똥 나같이 닮은 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같이 닮은 사람이 한 20, 30명이 어디 있단 말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분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하신 분들이 내일이 아마 오전에 공부하러 나올 테니까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참 이쁜 아가씨들이 한 열댓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거기서 뭐 이거 완전 마음이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는데 뭘 한마디를 하면은 성경말 차례 외고 또 뭐 어디 가면 뭐 엄마 쭉 뭐 요한복음 1장 1절 가면 쭉 해듯이 막 그런 식으로 막 다다다다다 막 얼마나 성경들을 잘 외우는지 아 나는 아무리 잘 믿는데 해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외우지 않았다. 나는 여기 발벗고도 못 따라가겠네 하고는 이제 제가 내성이 좀 저게 좀 얌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못 뜨고 이렇게 얼굴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하도 열심히 잘하길래 얼굴을 살짝 들고 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웃고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거울을 딱 내가 나를 딱 보니까 나는 완전 마귀 같아. 이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데 완전 나는 인상이 막 있는 대로 다 찌그러지가 마귀 같아. 그래서 그 순간에 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는 천사가 따라붙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는 마귀가 옆에 따라붙었는 한 마귀의 자녀고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 속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들의 나를 위해서 한마디씩만 기도해줘도 나한테 있는 마귀는 저절로 떠나가고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하는 그 마음으로서 마음 편안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용은 집중을 안 하시고 분위기를 예, 분위기만 네. 분위기만 집중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그거를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 팀들이 격일제로 나와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삼교되니까 격일제로 나오니까 어제 나왔던 사람은 오늘 안 나오고 오늘 나왔던 사람은 내일 안 나오고 이런 거예요. 격일제로 나오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한 20, 30명 넘죠. 그랬는데 어느 날 한번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갈보리산에서 못을 박히셨는데 그 찬송가 있잖아요. 너 그때 거기 있었는가 하는 그 찬송.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못 박힌데 네가 언제 거기 갔노? 너 거기 간 적 없지 않느냐?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고 너 거기 간 적 없지 않느냐 하는 순간에 눈물이 막 비오듯 다더라고요.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못을 박혔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질 텐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그거는 뭐냐? 아, 그거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지시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알면서 나는 그때 거기 간 적 없다.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같이 못 박혔단 말이고 나는 거기 간 적 없다 하면서 나를 돌보면서 하염없이 많이 울었어요. 울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 공부 내용도 몰라. 모르고 지나갔고 그래서 그게 며칠 지나가버리고 언젠가 하루 또 이제 에스겔 36, 7, 8을 공부를 하는데 그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 마곡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에 있는 나라가 세계들이 다 친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 중앙에 있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설명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긴다. 이거는 하나마나 전쟁 치르나마나 이긴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분지로 갖고 초소를 만들고 마분지로 가지고 탱크차를 만들고 마분지로 가지고 그다음 무슨 차요? 장갑차를 만들고 그런 걸 다 만든대. 그러다 해놓으면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적군은 비행기로 이 이제 거짓으로 지어놓은 여기를 폭격을 한다 이거. 진짜는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여기를 폭격을 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 뭐라카노 이게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전쟁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참 이야기를 하시네. 참 재밌다. 저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의 재미로만 듣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4월 24일에 회의를 났는데 그해 7월 달에 6.1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어머 이분이야말로 미래를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구나. 아,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 그 이 다다미방에 계시면서 한 6, 7일 계신 거죠? 일주일?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신 이야기죠, 지금. 설교 예. 듣는 내용이고. 예. 근데 그게 4월 달 정도인데 예. 7월에 그때 이 이스라엘 67년 6일 전쟁을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미리 예, 예. 에스겔서 36장 7장을 이야기하면서 예,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 이스라엘은 절대로 지지 않고 예. 그 주변에서 아무리 쳐들어와도 마분지 장갑차로 이길 것이다. 예. 아, 마분지로 그런... 갖고 초소를 만들고 뭘 만들고 다 해놨는데 마분지 장갑차로 이긴다니까 오해의 마분지, 소지가 있네. 마분지 차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만들어놨는데 예, 네. 아. 거기다 그게 이제 실상인 줄 알고 거기를 폭격을 할 때 숲속에 진짜 선동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 네. 과거의 이야기니까 네. 당연히 뭐 이스라엘이 이기겠지 하는데 네. 네. 당시에는 6.1 전쟁 있고 70년에 또 전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용키플러스 전쟁인가? 네, 네, 네. 그리고 80년도 레바논 전쟁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건데 네. 그 이야기를 그 시절에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야.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좀 해주면 뭐 이건 예언은 아니신 것 같고 네. 뭐냐면 이 마분지 얘기는 그 전 과거 얘기입니다. 그 독립전쟁 때 네, 그런 거죠. 다임 모세다임 장군이 네네 그쵸. 아. 이제 전력이 굉장히 약할 때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긴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 이길 거다라고 예언을 이제 좀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7월 달에 진짜 그렇게 진짜로 6일 네, 만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신비한 뭐 이런 걸로 좀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를 알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신기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굉장히 이거는 몇 개월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스라엘을 강조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그거를 그렇죠? 신비한 쪽으로 생각하기보다가 네.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를 저는 네. 그쪽 방향으로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예,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당시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60년도만 되더라도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네. 그냥 구약, 그렇죠. 특히 구약에서 에스겔서의 그 해골 이야기죠. 네.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 거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다는 게 네. 신비할 수도 있죠. 지금에서야 이제 유대인 얘기랑 이스라엘 얘기는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도 들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랑 회복되는 얘기들에 대한 표현을 했던 교회들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원파 특히 이제 그 회장님이 이 얘기를 복성동에서 먼저 그 경험을 하시고 나서 아 이스라엘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관심을 갖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거는 계속 뭐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 얘기를 되게 신기한 얘기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다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제가 이제 커서 이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성경에 있는 것들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가 있으니까 저게 중앙에 있는 나라를 세계들이 다 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설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는 저는 네. 이제 성경을 저도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조금 마지막 단계로 구원받은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 순간요? 예, 지금 간증을 너무 조금 길게 오셨는데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요일날 또 일요일날 저녁에는 해결되겠지. 일요일날 낮에는 해결되겠지. 낮에 해결 안 되고 낮에도 거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시간상 다 생략하고 예, 예. 그러면 저녁에 되겠지 했는데 저녁에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는 근데 옛날에 그 박군의 심정 책자가 있어요. 그걸 설교를 하시는데 곧 크라이막스에 가서 제가 졸았어요. 좋으니까 이 시간에 이 지옥을 설명을 하는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졸고 있으면은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신이 팍짝 들어가서 이제 깨고 보니까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야 이 교회도 엉터리다. 내 생각에. 어쩌면 내가 여기 와서 8일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한마디도 기도하는 걸 못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공중석상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 안 한 여기야말로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거를 해결하고 나면 당신들의 잘못을 내가 지적하리라 하고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는데 딱 아차 한 가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다들 들어오세요 이랬는데 이미 3분의 2는 다 나가버려서 신신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세요 해놓고는 그걸 내가 이를 갈고 있는 그걸 강구를 하더라고요. 여기 일주일 동안 와서 여기 시금을 전폐하고 찾고 있는데 못 만났는데 우리들이 기도 부족인 것 같다. 다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여기서 한번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다시 들어왔는데 한 20여 명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어요. 근데 나머지 그 20여 명도 뭐 저한테 뭐 성경 대고 뭐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창피하니까 얼굴을 이제 구부리고 얼굴도 안 보이고 구부리고 있는데 뭐시 어이 카더니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어이 하는 소리는 들렸는데 이야기하던 사람이 딱 이야기를 멈췄더라고요. 멈췄더니 조금 있더니 갈랍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참 그 어이는 회장님 목소리였습니까? 아 그러더니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책 갖고 왔어요. 제가 성경책 안 갖고 왔다 하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만 하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하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쫓아보내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쫓아보내버리고 그리고 다 가버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방을 하나 딱 해주고 쉬도록 해드리라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저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세요 하는데 나 대신 딴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독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 케이스도 빠지고 거기서 이만 부두도 가렸죠. 갈고 이제 내일이면 집에 내가 해결 나든 안 나든 집에 갈 것이다. 가고 나는 언젠가는 이거를 찾고 만난 이후에 해결 난 이후에 당신들의 잘못을 내가 얼마나 꾸짖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를 갈고 그날 잤는데 잠이 와요? 꿈을 꾸는데 침대에 병원에 가서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와갖고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데 교회 학생들인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지금 속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 마귀한테 속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그런데 여기 있으면 죽어요. 난데 보니까 뭐 숨이 뜨거워. 내 팔이 이렇게 내 목을 쪼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딱 깨보니까 내 팔이 목을 꽉 쪼르. 그래서 아, 나 여기서는 해결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다 그냥 단장을 하고 가방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간다고 하는데 신이 찾았네.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신도 없을 뿐더러 있어도 내가 내 신을 못 신을 것 같아. 그 중간에 수요일 날쯤 돼갖고 제가 집으로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칠라 그러니까 종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전보 좀 치러 갔다 올게요. 가요. 우체국이 어딨냐. 찻길 건너 가야 된대. 길을 세 개를 건너 가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누가 대신 전보를 쳐줄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심부름 해줄 사람 없어요. 당신 심부름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전보를 돈을 적게 드리려면 열자 내외를 해야 된다는데 종이를 하나 주시면은 제가 연습을 좀 해서 저기 가져가게요 이랬더니 아예 그건 드리죠 하면서 종이하고 펜하고 주면서 전보면 적어가 주세요. 적어가 주면 그거는 심부름 해드리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보 몇 자면 10자 미만이면 얼마 지옥하고는 얼마 지옥하면 돈을 주니까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는 전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죠. 집으로 나 여기 잘 있으니까 며칠 후 가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부모님한테 우리 집으로 전보를 보내놨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있은 거예요.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는 간다는데 신도 없고 막 이랬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아이고 얼굴 보니 아직 해결 안 되셨네 일을 어떡하냐 하더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겠네 얼굴 보니 쉬어야 되겠네 너무 피곤하다 막 가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머 저 신이 없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 가까워요 그냥 아무거나 수리바 신고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수리바 신고 이제 가는데 골목을 지나가 갔는데 바로 옆이더라고요 오늘 갔는데 그냥 거기는 진짜 다다미 방이더라고요 일본식 뭐 이렇게 등도 있고 있는데 등 하나 기다란 게 있는데 끙끙 어둡더라 어두운데 벽에 두 개 내놓고 입을 딱 내놓더니 아이고 여기 누워서 잡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냥 누워서 자자 하는 그 말에 누워서 누웠는데 그냥 편안하니까 이제 포기를 다 해버렸잖아요 내가 편안하니까 잠이 왔던가 봐 그래서 이제 잠 들어가 이제 잠결에 숨결이 보니 내가 잠들어가지고 이제 뭐 들었다는 걸 알았는가 봐요 아이고 진짜 주무시네 잠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아 그러면서 막 깨우더라고 깨우 일어나래 그래가지고는 자라 속으로 아이고 피곤하다고 자라 해놓고 깨울 때는 또 언제고 이러고 일어났더니 성경책 하는 걸 턱 들쓰더니 하는 소리가 중얼중얼중얼 아이고 나는 이거 눈이 어두워 보이지도 안 하고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빨간 줄을 이렇게 줄줄 켜놨지 이게 젊은 사람 밝은 눈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그걸 암송했던 거니까 읽어라 그러는데 이게 해석이 오는 거예요. 응? 돼지같이 밀어나고 둔하고 응? 황소같이 고집을 세니까 여기다가 참말로 참말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구나 이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네 과거네 해놨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뭐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다 옮겨놨네. 이랬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제가 평상시에 의심했던 거 성결교회에는 중생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중생 또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났냐 물었잖아요. 거듭나는 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이것이 한꺼번에 다 풀리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를 하든지 거기서 막 이 할머니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막 내가 막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막 눈물 고물이 막 벙벙이 대가 흐르는데 이 할머니가 아이고 어떡하냐 지금 몇이지 오늘이 며칠이지 하면서 보더니 달려보더니 어머 오늘 4월 24일이네 어머 11시 25분이네. 할머니 혼자서 중얼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하나 부르자면서 찬송을 펴놓고 부르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보고 할머니는 찬송을 부르고 나는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중한재진 그냥 재진도 아니고 아주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와도다. 얼마나 좋든지 그냥 날라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날라갈 것 같으면 순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갖고 그 하란 쪽 가다가 그 도단에서 그 약복강 강변에서 사닥다리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것이 나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네 이러면서 그냥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이야기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이 다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아이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당신이 기도하세요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감사기도밖에 없으면서 순간에 우리 집안의 일가 친척들의 목사 장로들이 많아요. 목사 장로들 그 영혼들이 쫙 영화 속 그림처럼 온 집안에 막 다 그 영혼들이 다 한눈에 다 보이면서 사촌은 이제 전도사까지 다 보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너무너무 불쌍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니까 나머지 우리 집안에 많은 그 뭐 영혼들은 제가 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에 일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거기서 얼마간에 있었는지 몰라. 그래가 나 밖에 나오니까 그 이 보통 이제 저를 위해서 오셨던 그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면서 아이고 물어볼 것도 없네. 얼굴 보니까 뭐 얼굴이 말을 다 하네. 해결 났네 이러면서 그 뭐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냥 편히 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히 쉬어라 그러는데 뭐 그리고 이야기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게 이야기가 안 나와요. 줄줄 이야기 뭐 얼마나 줄줄 이야기를 길게 했든지 뭐 집에 간다고 버스 타러 가니까 아침 11시 25분인데 버스 타러 가면 막차가 뭐 4시 50분인가 5시인데 그 차를 놓칠 기간 동안이니까 얼마나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그 칠성 예배당에서 한 8일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방금 요한복음 5장 25절 24장 예, 예. 그걸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 이렇게 본인이 네. 선생님께서 이 죄인이라는 걸로 괴로워하셨나요? 8일 동안? 저는 이제 과거를 뒤쳐보면은 제가 죄인이란 거는 별로 그게 없었는 것 같아요. 없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가를 부르고 했죠. 근데 그렇죠? 거기 가서는 제가 따진다 그러고 다 물어본다면 나보다 요만큼 더 있으니까 거기 뭐냐. 아, 그거를 찾아야 된 거네요. 8일 동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저는 죄라는 거는 모르고 살았어요. 죄 문제로는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지만 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천사 같은 얼굴 속에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차이. 예.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무지하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의문들 예.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고 8일을 보낸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아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이제 24절에 깨진 거네. 공부하시다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 한 간 적 있느냐 했을 때 난 간 적이 없다. 간 적이 없는 거 분명한데 이게 나랑 상관없는 거구나. 그 이전에 저기 하나 빠뜨린 거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교회 신덕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저기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자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대. 그러면서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신발 떨어졌으니까 신발 사주세요 하면은 이웃집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면은 이웃집 아버지가 꿀밤을 탁 주면 네가 어찌 저게 내가 어찌 네 아버지 내 아버지 저기 있으니까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 해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 이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는 언제 하나님께 태어났지? 그럼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은 마귀의 자녀인 거잖아요. 44절에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죄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마귀의 자녀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는 알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무 상관이 없이 나 혼자 살았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태어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완전히 거짓되게 아버지 불렀다는 그거지는. 정말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정말 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얘기가 재밌는 게 있대요. 네. 버스 타고 가면서 집으로 안내양하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옛날에는 그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버스 차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해결되니까 모든 영혼들이 다 그냥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잠시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 차장한테 가서 이제 서서 둘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예,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하나님 많았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알지만은 뭐 모르는 이런 식으로 하길래 뭐 이제 로마서 3장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죄 문제를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차장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길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릴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아. 먼저 죄 문제가 이제 가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그리고 지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지옥은 이렇게 했죠. 이렇게 무서운 곳이다. 그러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으로 불치듯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차장이 막 죄가 무서워가지고 발발 떠는데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지. 겉으로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정확하게 진짜 더 무서움을 주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을 풀어야 되겠다 하는데 차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은 내리면 안 된다고 나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데 나는 어떡해. 그럼 그게 막차였나요? 막차는 아니지만 막차는 아니지만 네. 내릴 때를 가버리면 나 아. 어떻게 와? 아. 네. 그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전 날 막차는 놓치고 아. 중간에 또 가서 하루집 한 집에 또 하루 저녁 자고 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침에 집으로 가는 길에 예. 가다가 전도할 사람 생각나면 내려서 가서 전도하고 예. 또 가다가 내려서 전도하고 아는 사람만 지나가면 그러다가 그 차장을 만난 거네요. 네. 예. 아. 그랬는데 막 운전 기사가 빨리 내려.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저씨? 예. 예. 내릴 거야 말 거야? 이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순간에 나도 모르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짐을 들고 그냥 내려버렸죠. 뭐 어떻게? 내리고 있는 차장을 놔두고. 예. 와우. 그러니까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차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 저희 피값을 너희 손에서 찾으라는 성경 구절을 딱 떠오른 아. 거예요. 어머 그럼 이 차장의 영혼은 뭐 어떡하냐? 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중간에서 이제 그날 오일장이라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란 팔러 장에 가신다고. 그게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뭐 잊혀질 수가 없겠네요. 막. 아유 당연히 안 잊어지죠. 네. 그럼 어디 찾을 수도 없잖아요. 네, 네, 핸드폰 번호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주소 적어놓은 것도 이런 아니고. 이런 기억이 그 수양회 하양 수양회하고 연결이 된다면서요. 네. 아 그랬는데 어. 그 후에. 저기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곱 명이 모여가 이야기하는데 수양회 전에 예, 전해에 예, 왜, 왜 모이게 됐느냐 하면은요 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모임 생긴 이래로 이렇게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8일간 있다가 고생한 사람 나밖에 없다고 우리 모임의 전도 방법이 틀렸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모아서 의논하시면 어때요? 이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 바로 그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인 것이 일곱 명이었어요. 아, 장소는 어디였나요? 칠성동 중앙예배당이요. 아, 중앙예배당에 예, 모여서 그분이? 예, 아. 거기서 모였어요. 그리고 모였는데 이야기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찬송 가지고 오면서 공부할 걸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다들 왜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도 된대.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를 한 거죠. 버스 차장이 이렇게 해서 갔는데 나는 이게 마음에 아직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나는 집에 가서 운운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도 한마디 없고 이제 그때는 교제란 말도 없었어요 단어가.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본인은 알고 계신 것 같아 교제란 단어를.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신 것 같아. 그래서 또 아무도 말을 안 하길래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62년도에 구원 받으셨다면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닐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한번 다시 한번 모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러니까 그럼 그걸 언제 모이지?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막 여기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하고 학교 선생들이 많다 하던데 평일에는 못 모이기가 힘들 거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들하고는 방학이 기니까 여름 방학이 좋지 않겠느냐고 겨울 방학은 숙소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여름 방학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방학 때 한번 모이죠. 그럼 며칠 모이는데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요거는 해서 하는 거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월요일 날 모여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자 이래가. 그러면 당장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7월 달에 여름 방학 끝나고 바로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거예요. 날짜가 정해지고 그럼 장소는 어디 하지? 그러면서 장소를 찾아봐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가 장소를 찾은 것이 이제 그 하양 농장이었어요. 하양 농장은 이제 저게 자매들이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강제 퇴사를 당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가면은 그냥 부모들이 본인 허락도 없이 그냥 이방 결혼에 가버리고 이러니까 강력하게 못 가게 붙잡으셨더라고요. 붙잡아가지고 그 퇴직금으로 이제 하양 농장을 구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양 농장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그 하양 농장에 퇴직 당한 자매들이 거기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학교 다니다가 직장으로 바로 갔으니까 뭐 부엌 일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시골에 있다가 뭐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는 일이란 걸 일을 다 배웠으니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주추가 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회 수양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일곱 분이 처음 모이셔서 네. 교제라는 거를 하면서 네. 이렇게 구원받은 전국의 많은 이 형제 자매를 한번 모아보자 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 장소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수양회가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아, 그게 1회 수양회로 네. 68년도죠. 그쵸, 68년도. 그리고 거기서 2년을 했어요. 아, 2년. 예. 예, 거기서 2년을 치르고 그다음에 불광동 수양관으로 왔어요. 예. 불광동 수양관으로 왔을 때 이제 그때 우리 모임에 지금 어머니 중에 몇 분이 계셔요. 지금 장자매님이라고 큰 장자매, 적은 장자매는 두 분 다 미국 가 계시고 그 두 분하고 이제 정령이 어머니하고 이제 이분들이 계셨는데 그리고 의사 부인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이 어머니들이 이 완전히 아가씨들이 이걸 주동으로 해가 하니까 이 어머니들이 마음에 참 느낀 바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서울 수양에 불광동 수양에 왔을 때 제가 부엌에 들어가니까 막 밀어내시더라고요. 대구에서 두 해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는 그만두라 이러면서 여기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고 저 밖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그러는데 편히 쉴 수 있나요? 그래서 저 부엌에 갔다 쫓겨나와서요. 그래요? 그러면 또 할 일이 있지 뭐가 뭘 할까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저게 매점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매점을. 그럼 매점에 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해주고 하라 하면 누가 못해? 알아서 하시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저 혼자 못하는데 그것도 알아서 해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총각이 저게 상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제 아는 형제가. 그래서 나 이런 일은 맡았는데 나랑 같이 이거 좀 하자고 좋지요 하면서 그분을 이제 다 이제 장보고 하라 뭐 어쩌래 저쩌래 해가지고는 그때가 판게 이제 그 칫솔, 치약, 슬리퍼, 수건 이제 이런 생필품들. 거. 예, 생필품을 네. 이제 위주로 하지 다른 건 없잖아요. 생필품 위주로 하면서 이제 음료수 그때는 콜라도 없고 사이다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것이 이제 커져가지고 수양회 때 이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매점이 된 거예요. 그럼 제 1회 수양회 때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굉장히 네. 모든 게 열악했다고 지난번에 세 분 자매님들도 그랬는데 네. 당시에 많이 열악했죠? 아이고 말도 못하죠. 못 그때 이야기 에피소드로 좀 할까요? 네, 네.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우물이 있다 그랬죠. 네. 네. 우물이 이렇게 경사자가 내려가는데 비 오면 이 미끄러워 완전 흙진탄이고 비 오면 황토물 들어간다 했잖아요. 거기 물지게 지는 사람도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 혼자 다 해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중학교 다니면서 부산에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그때 물지게 지는 걸 배웠죠. 그리고 거기서 물 퍼오르는 것도 저 혼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 모이면은요 월요일 날 밤부터 비가 왔어요. 끝날 때까지. 그럼 이 비 맞은 옷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갈아입을 수 있어요? 한 번 가리고 두 번 가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애는 모르겠다 나가서 나등 옆 비누칠 해라 이하고는 입고 이제 뭐 비누칠 해갖고 난 비 오면 일하는 그대로 입은 채로 빨래를 하셨군요. 네, 입은 채 빨래가 되고 입은 채 비를 맞고 빨래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부엌은 조그만한 거 소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이제 밥 먹은 걸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소독하고 국 끓이고 밥하는 거는 밖에 야외에 이제 벽돌을 흙벽돌을 해갖고 해놨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싹 넘어져가지고 밥이 한쪽으로 다 실어져 다 쏟아지고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돌멩이 주워다가 또 하고 다시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소독을 하는 거 당시 몇 분 정도 전국에서 오셨나요? 그때가 150명. 150명. 네. 와, 150명이 150명. 먹고 마실 물을 다 퍼다 나르시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근데 지금 예. 제가 한 1회 수양이면 68년이잖아요. 그때 소독기라는 게 야, 소독기가 없었는데 1회인지 2회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회인 것 같아요. 이 폐결핵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 생각을 하니 폐결핵 암인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 예. 그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저 사과밭에 사과 저쪽에 멀리 보이지도 않았는데 격리시켜놓고 아무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갖다 나린 사람 한 사람만 갖다 나리고 그러고 내려용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독은 어떻게 거기 했나요? 부엌에 조그마한 부엌에 솥 두 개 있잖아요. 네. 솥 두 개인데 하나에는 숟가락 삶고 하나에는 거기다 이렇게 식기들을 소독하는 삶아서 얹어 놓고 이제 물 조금 붓고 이제 소독을 삶아내고 그렇게 소독을 한 거예요. 초기 수양회 때부터 그렇게 위생관념이 네. 굉장히 철저하셨네요. 예. 네. 와. 아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식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식기만 하지 설거지만 하지 그렇죠, 삶는다는 개념이 잘 없더라고요. 요즘도 좀 잘 삶기 힘들잖아요. 네. 지금도 거의 잘 안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다른 데서는 못 봤어요. 근데 이 모임 안에 있다 보면 일단은 뭔가를 삶거나 튀기거나 접시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아, 위생관념. 그러면 먹는 것도 좀 철저했나요? 먹거리.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세제들이 좋아갖고 깨끗이 씻지만은 그때는 세제들도 없었잖아요. 세제들 없으니까 그냥 쌀 씻을 때 쌀뜨물 받아놨다가 씻고 하는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튀기는 것이 철저한 소독. 그러면 제 1회 수양회 때라면 지금 수양회는 막 그 당번들이 있어가지고 밥당번 있고 뭐 있고 그 경비도 그쵸, 있고 뭐 경비도 돌아가면서 뭐 시설부도 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이렇게 다 분업화가 돼 있는데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었나 체계적으로? 분업화가 어떻게 있어요?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인데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 계셔서요. 할아버지 다섯 명이라는 거는 화양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 예. 그런데 할아버지가 중추 역할을 하셨죠. 그러면 그 다섯 분이 그 150명 행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와. 그렇겠구나. 다 손님으로 왔겠네. 그렇겠죠. 예. 멀리서 다 오셨을 테니까. 다 이제 서울에서 오시고 다 손님으로 와가지고 다 손님으로 그냥. 왔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는 회비도 없었겠네요. 모르겠어요. 회비 있었는지 없었는지. 와서 그냥 기부금 정도 내셨겠지. 뭐 얼마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 그거는 뭐 기억이 안 나요. 그쪽 쪽으로는 저는 이제 네. 부엌일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다섯 분이 손님 150명을 맞이해서 이제 다 감당하시는. 할아버지가 이제 그 비가 오면은 이건 이제 나무는 땔감은 사과밭이니까 그 사과 나무 이제 전지한 거 갖다가 이제 다 비가 젖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아궁에다 이렇게 해놓고 석유로 갖다 뿌려요. 석유로 뿌리고 이제 총기를 갖고 불 붙여 딱 보니까 불이 확 붙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불은 할아버지 담당 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은 거기 한 사람 앉아가 안 꺼지도록. 지키고 네. 한번 지키고 재밌네. 네, 저는 이제 밥 안 쳐놓고 그거 안 치고 뭐. 그러면 지금 이 수양회를 하면 말씀 시간이 있고 네. 그다음 저녁에는 또 2부 모임 교제 있고. 모임이 네. 있는데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 있었죠. 설교 말씀 따로 있고. 예. 네. 그다음에 2부 모임도 있고. 네. 그럼 어떻게 행사 일정은 어디? 행사 일정을 한번. 아, 행사 일정 전 몰라요 그거. 밥만 아, 했구나. 밥만 날리고. 밥하고 물만 날리고. 한 번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사진 찍는다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치마 들고 근데 나가서 하나 사진 찍은데 그 사진 어디가 뿐이죠. 아니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농장이면 이렇게 집회 장소는 뭐 나무 밑이었나요? 나무 밑이었어요. 낮에 예, 수양버들이 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밑에 150명이 딱 앉고 나무에다가 나무에다 칠판 하나 딱 걸어놓고 아. 그 밑에다 풍금을 하나 놓고 이야 멋지네. 사진 있죠? 사진 너 저는 사진 없어. 근데 이제 풍금 치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풍금을 치고는 이 자매 어디 가버린지 얼굴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제가 김한 물어봤어요. 이왕아 형제님이 이래 때 참석하셨으니까 저기 김엄마도 오셨겠지 싶어갖고 여쭤봤어요. 그때 이래이에 수양회 때 풍금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혹시 아세요? 그 나잖아. 그러면 풍금 치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기네. 애기 보러 갔지. 창피해갖고 애기 보 풍금만 나와가 딱 치고 가서 숨어버렸지 이러시더라고. 방금 말씀하신 분이 네, 이용화 사장님 자매님.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메인 설교는 누가 하셨나요? 그때 처음에는 권목사님 하신 것 같아요. 권목사님하고 권목사님 하시고 나면은 또 하셨어요. 회장님 바로 이어서. 아 회장님이 네. 아 굉장히 힘들었겠네. 그래요. 엄청 지렸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녁에 또 밤에 저녁에는 집회가 없은 것 같아요. 없어요? 어두우니까 어디서 아니 그러면 전국에서 뭐 서울에서 오신 누구 형제입니다. 뭐 누구 포항에서 오신 누구 이런 거 없었나요? 낮에는 그 본인들끼리는 뭐 다니면서 사가밭으로 어디가 끼리끼리 아, 다니고 했겠죠. 끼리끼리 교제를 했고 정식 저는, 모임에서는 예. 설교 말씀만 그런 있었구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식사 대접 그거 아니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 말씀 들은 거가 없네.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들으려면 이용화 사장님이나 그 자매님을 모셔야 그래야 되겠네. 아, 그래야죠. 뭐 저는 좀 하나도 몰라요. 되게 입체적으로 뭔가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럼 저기 이제 일리회를 지나서 저 서울 불광동 수양관이라 그랬나요? 2회 때도 네, 그렇고 1회 때도 그렇고 모이기 직전까지는 해가 쫙쫙 났는데 모이고 딱 시작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면 해가 쫙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 오는 거 아무 지장이 없어요. 2회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그 사과 창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마분지가 아니고 나무 개짝이잖아요. 나무 개짝이 그 두 개 세 개 얹었는데 물이 두 개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 위에다 또 더 얹어가 나중에 개짝이 모자라고 못 얹을 정도로 가수원은 조금만 하니까.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게 뭐냐 가마떼기를 깔고 네. 그러면 그 개 창고가 부엌하고 거리가 안 멀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부엌에서 이제 리레이로 여기 한 여섯 일곱 명만 서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판을 여기서 부엌에서 밥해가 좀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걸 저게 예 안에서 앉아갖고 밥받아 먹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편하고 좋았죠. 근데 말씀 듣고 예, 그 이전에 그 수양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 손에서 이 성경책이 마음대로 들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성경이 우리가 우리 손에서 자유롭게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게 27명이 모이면은 신약 성경이 한 권 되지 않느냐. 그랬죠. 외우라 소리는 안 하시고, 외우라 소리는 안 하시고, 27명이 모이면은 신약 성경이 한 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성경이 우리 손에서 없는데, 이 27명이 모여갖고, 마태복음 자매, 하면 또 몇 장 몇 장 나오고, 요한계시록 자매, 그럼 몇 장 몇 장 나오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하신 거네요. 아, 그 얘기만 하시고 자발적으로 스스로들 외우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정령이 엄마는 에베소서를 다 암송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시큰 후에 3회 수양의 땡강, 4회 수양의 땡강 에베소서 6장 지금도 외우세요.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박 선생님께서는 어디를 외우셨나요? 당시에? 저는 밥하셨구나. 감히 그냥 외울 거는 시도도 못 해봤어요. 저는. 아, 정말 좋습니다. 다 외웠다면 제가 엄청 힘들 건데, 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외울 사람 외우고. 그러면 당시에 이제 불광동에서도 밥하셨나요? 아니면 말씀 들으셨나요? 아니, 불광동에서 이제 들어갔더니 쫓겨났죠. 아, 이제 쫓겨나고? 아, 그러면 쌀만 씻을게요. 하고는 쌀 따라 이렇게 큰데, 그거 씻기에 얼마들 힘들어요. 그것만 씻을게요. 그러면 하나만 씻고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씻고 쫓겨나와가지고는 매점을 하신 거네. 그때 매점을 하라 하니까 매점 분주하죠. 준비할 또 말씀 못 들으셨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또 이제 그게 그 불광동 수양관 숙소가 여자들 숙소잖아요. 예. 중구 난방으로 막 자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발이 머리에도 오고 하면은 비위생적이라고 책상에다가 머리는 머리대로 저 칠판에다 그리라 그러더라.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요게 쫙 두 줄만 그려놓고 책상에다 그 한쪽 모서리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를 정리정돈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저그치 철두철미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하니까 그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부드럽지만은 구원 받았어도요, 이 마음에 이게 항상 뭔가 좀 이렇게 굳어가 있어요. 막 떠들다가도요, 제가 앞에 가서 딱 서면요, 조용히 있구나. 순간적으로 조용해지니까 제가 저거 놀란 거 있죠. 그래가 그것만 하나 딱 그려놓고, 그냥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가보면 그대로 자요. 그러면 불광동 수양관은 이렇게 무슨 건물이었나요? 예, 건물이었죠. 아, 수양 이게 극동방송국 부속 건물일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수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까? 근데 이제 숙소는 모자르니까 별도로 또 이렇게 따로 마련하기도 했죠. 그럼 훨씬 1, 2의 화양농장보다는 훨씬 더 생활하기에 편했겠네요. 훨씬 좋죠. 1회 때는 150명, 2회 때는 300명. 완전히 급배로. 그럼 불광동에서는? 불광동 수양계에서는 300명이니까 600명 돼야 되잖아요. 600명 넘었는가 몰라요. 아, 그럼 두 배씩 넘어선 거예요? 우와. 한동안 계속 두 배씩. 재밌네. 네. 와. 그러니까 600만만 돼도 음식 준비하려면 규모가 두 배로 가는 게. 예. 그랬구나. 지금 박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금 넘어가는데 아까 처음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하는 회장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소두에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에 회장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지. 우리 모임이 이렇게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그 당시에는 엄청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예를 하나 들게요. 네. 나중에 그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명이 이제 식사를 하려면은 라면 세 개. 그 다음에 국수 한 볶음.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만 하면은 꾸미를 해야 되니까 다시 물 내야 되니까 돈이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라면에는 다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만 조금 더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두 개에다가 국수 한 볶음 해갖고는 물을 좀 붓고 해봐요. 여섯 명이 먹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모였을 때. 예. 모여서 교제할 때. 그리고 일요일 날 또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데 그런 식이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오늘 우리 3인분만 시켜서 여섯 명이 먹읍시다. 그래서 배고프시 그랬는데 보면서 그랬는데 제가 갔을 당시에 이제 그 사랑하는 자매를 먼저 보내고 나서 많이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엄청 많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를 불러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머릿속에 이제 이거 사업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일곱 명이 모여갖고 첫날은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그날 거기 앉아서 이제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대구 양키시장으로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는 뭐 하느냐면은 이거 뭐 대패하는 거 하고 끌 하고 뭐 이렇게 연장들을 구입하러 다니셨어요. 연장들을 구입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놓고 이제 그 옛날에 통나무, 통나무 대구 가면 있을 거예요. 통나무 식탁 뭐 통나무 의자 뭐 이런 거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저게 하는 거를 남자분들하고 의논을 하시면서 그 연장사로 시장을 나가셔서 그 청바지 주머니 돈 사건 그때였어요. 예. 그때 그래갖고 그때 이제 계획을 하시면서 그때 이 회사를 머릿속에 청사진으로 그리신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그 결심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청바지 사건은 뭐예요? 돈 사건은? 그러면서 허리 다치셨을 때 그 주머니 이제 중고 청바지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돈이 뭉치가 달러가 있었던 건데 청바지를 샀는데 그 안에 돈이 있었는데 입어봤는데 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고민을 하신 거죠. 이게 그냥 청바지 사서 내가 가면 이게 다 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귀심도 한데도 이거는 미련 없이 이제 그냥 안에 그냥 네. 그 지폐뭉치를 네. 돌려준 네. 거네. 네.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 거기 이제 그 회사에 임원이나 간부진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 모직 이야기죠 네. 지금.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일해주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데 왜 쫓겨나야 되느냐. 그것도 구원받지 않는 자식 자녀들에게 예? 하나님의 자녀가 쫓겨나야 되느냐. 그러면서 마음에 엄청 분해하셨어요. 엄청 분해하시면서 이 머릿속에 그 앞으로의 그 모든 청사진을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60년도 후반에 네. 그 1회 수양회 전에 바로 7명 모였을 때 이제 벌써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자 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공구도 같이 구매하고 이제 이러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랑 같이 있자 하시는 거는 이 이제 화장품 회사까지 머릿속에 염두를 두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댔어요. 요게만. 지금 굉장히 깨끗하신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서 이제 화장을 못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홍성에 키 큰 유동 형제라고 있었는데 화장품 총판 대리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불러가지고 끌어갔다가 이제 제 얼굴에다 발라보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발라라 그러면 예 하고 바로 하룻밤 자고 어떤 노 하면 모르겠어요. 발랐더니 여기가 벌겄네요. 가면 그건 아니다. 또 이제 다른 거 바르고 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바꿨는데 주단은 조금 순한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그거 좀 정식 명칭은 하지 마시고요. 삐 처리할게요. 네, 네. 이제 크림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발라보라는데 그거는 바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엄마 이거다 이러시면서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왜 발라라 하는지도 모르고 발랐는데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뭔가를 네. 계획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서 저보고 저 양재학원 했는데 속성으로 또 다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다시 했어요. 그걸 왜 하라고 그러나 속성으로 했는데 왜 또 하라고 그러냐 전문가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뭘 양재 양재가 뭐예요? 아 꽃 옷 옷 옷 옷. 네. 아, 옷 꽃이 아니라 네, 네, 네. 아, 그걸 양재라고 그러는구나. 네. 그러시고 그러시고 그 당시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칠성 중앙 예배당에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 70명 됐대요. 70명 됐는데 다 그 동네 애들이었대요. 우리 자녀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요새는 교회 학교 교사라 그러지만 그때는 반사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한 열몇 명 남았을 때 이제 갔을 때 이제 반사 선생은 학생 수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 우리 여기는 계속 교회 학교를 집행 못 한다. 그때는 주일 학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폐쇄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반사 선생님들은 저기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라. 나한테 서약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라. 소리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하라. 내가 이렇게 서류를 받는 것도 아니다. 자기와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라. 무슨 서약이냐? 언젠가는 우리 모임의 2세들이 많이 태어나서 교회 학교가 시작을 될 때 이 자리에 앉은 이 반사 선생님들은 솔선수범해서 교회 학교 선생이 되라. 그거를 아. 지금 이 시간에 서약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2세, 3세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2세, 3세를 위한 교회 학교를 구상을 하셨네요. 네. 그 서약 때문에 우리 박자매님이 교회 학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거군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중간에 놓지 말고 그러시더라고. 아, 저도 그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선생님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니 저도 상각지 가서 선생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 그때부터는 계속 선생님을 하신 거네요. 놓지 않으시고. 그러면 부산에서 교회 학교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부산에 교회 학교 먼저 생겼을 때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1년 있다가 서울에 교회 학교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때도 그러니까 교회 학교 없었을 때 다시 만들어서 하시고 네. 아, 그러니까 그때 이 머릿속에 다 그려놓으신 청사진이 지금 다 이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현실이 이긴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업 이야기를 하셨고 주일학교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뭐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라는 법은 없고 우리가 모사라는 법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누가 누구를 쫓아내느냐고 찢고 뽑고 하든지 말든지 그 안에서 해서 배워가면 된다. 이러면서 일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옷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대구에 크로파트라 생겼는데 크로파트라 간판이 집보다 더 컸어요. 엄청 크게 갖다 걸어놓으니까 가게는 조그만한데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냥 간판을 보고 여기가 뭐 하는데도 특이하다 하고 들어와갖고 단골 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크로파트라가 생긴 거예요. 생기고 이제 이만큼 회사가 커지고 이제 보따리도 그때는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안성을 듣고 네, 그걸 보면은 진짜 그 머릿속에 잠시도 여기 쉬지도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이제 우리 모임을 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시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안지랭이를 지어갖고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등이 전부 다 외제예요. 그리고 부엌에 그릇이 요새는 코닝 그릇이 싸잖아요. 그때는 비쌌어요. 안지랭이 지금 있는 대구 네. 대구 지금 안지랭이에 네. 있는 예 네. 앞집 예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문제된 사람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 앞에 있는 앞집에 왜 예. 외제로 다 예. 이렇게 등을 예. 이렇게 했느냐. 예, 다 외롭게 졌다. 뭐 이런 예. 거. 네. 그래가지고는 그게 불만이 돼갖고 이제 저한테 묻는 사람은 제가 이제 처음엔 저도 모르니까 가서 여쭤보죠. 그러면은 전구 하나 얼마 하지? 이러시더라고. 그럼 얼마 한다고 그래. 그거 며칠 쓰지? 그럼 며칠 쓴다. 그럼 이거는 하나가 얼마 하는데 계산해보래. 네. 그러면 한 30배 더 비싸요. 근데 이거는 얼마를 쓰느냐. 2년, 3년 갈지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른다. 그럼 어느 게 더 싸게 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 그러면 그릇은 욕하니까 가서 쟁반 하나 갖다 이렇게 하면 떨어뜨려보래. 네. 그리고 제가 가서 쟁반 하나 떨어뜨려 털끄덕하게 깨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 그거다고 이거는 안 깨진다. 우리 모임에는 여기 지금 현재 부엌에 있는 사람만 있으라는 법 없다. 오다 가다 누구든지 와서 설거지하고 밥 먹고 하면 되는 잘 깨지지 않는 걸 해야 된다. 훨씬 이것이 싸다. 그리고 성경에 가난한 자의 말이 신청이 되지 아니한다 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구질구질하게 가시면 우리 되겠느냐고 복음이 전해지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이렇게 멀리 저기 대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 부자 의사 선생님을 내가 겨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변 박사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임의 규모를 네. 작은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그게 배려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그럼요. 그렇게 하시고 또 서울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 하면은 처음에 그 아까 정영애 엄마가 그 안양에 계셔서요. 집이 그 안양 무슨 회사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 저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세 분 자매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부인들이. 그래 그게 주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서는 올라가시면 안 내려오셔. 처음에는 3일은 저게 나가시고 4일은 네. 서울에 있겠다 했는데 가시면 안 오셔. 섭섭하셨겠네요. 예. 가면은 안 오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가시면 안 오시고 막 그러면은 말은 안 오시고 내가 뭐 팔이라 갖고 사람 등에 앉아가 오나 이 말씀만 하죠. 그러면 그 말씀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네. 네. 그럼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또 준비하고. 차비가 없어서 못 오신다는 얘기인데. 예. 회장님하고 관련돼서 회장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라고 하신 거가 있다면서요. 성경 보는 법인가요? 성경 보는 법이요? 예, 네. 배우신 게 성경 책에 예. 이제 그 색연필을 12가지 색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고 죄 문제는 까만색을 칠하고 죄 문제는 까만색? 죄 문제는 까만기니까 까만 걸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혈 피. 피는 빨간 거니까 빨간 당시에 피 얘기를 하셨나요? 예. 그 60년도에도? 예. 그 빨간 거를 칠하고 그러면 피 이야기 안 하셨으면 이제 복음 구절이겠죠. 복음 구절은 빨간 거를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두색, 초록색. 초록색은 교제라는 단어가 없어서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 에베소서에 가면 교제가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책을 그걸 칠하고 교제는 연두색. 네. 그래 하고 또 뭐 애매하고 뭐 애매하고 좀 이상한 거는 노랑색을 칠하고 뭐 이런 나중에 식으로, 질문해라. 예, 네, 이런 식으로 재밌네. 칠하라고. 갈색은 뭔가요? 율법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그거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율법은 파란색 아닌가요? 근데 이게 색깔별로 구분해 놓는 게 나중에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구나. 그리고는 한번 읽을 때 진하게 칠하지 말고 연하게 칠해놓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또 달라진다. 그러면 이 칠해놨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칠했지? 이러고 생각해보면 거기 달라지니까 그때는 또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읽다가 보면 여기 두 번이나 칠했네. 이거 뭐 때문에 칠했지? 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면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고 색으로 가득 차 있겠네요. 선생님 성경은 그 책이요. 예. 이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삿짐이 많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나 순진한 그러실래요 하고 보지도 않은 뭐 들은지도 보지도 않은 세 박스를 줬어요. 그리고 이삿짐 다 정리해 놓고 한번 성경 보다가 그 책이 보고 싶어 찾으니까 없어요. 그 이삿짐 속에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있는가 싶어갖고, 저게 그때 보관할 때 박스 세 개 가져갔는데 세 개 그거 저 돌려주세요, 갖다 주세요. 언제요? 이쪽으로. 나는 그거 폐지로 갖다 팔아버렸어. 아이고. 그 귀한 성경책이 폐지가 돼서 팔려버렸네. 뭐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야죠. 뭐. 어우, 굉장히 서운했겠어요. 하면서 내가 한참까지 그게 안 잊어지더라고. 몇 년을 안 잊어지더라고. 그 나중에 잊어버리자 했는데 이제 잊어버렸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나 줬으면 좋겠다 싶다. 그 책 지금 우리 모임에서 나가는 자매를 줬어요. 줬는데 그 자매가 나는 이거 가질 자격 없다며 돌아갔다 드렸어요. 근데 나 그 책 줘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말을 했으면 저 받았을지 모를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사고 이후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고 이후에 많은 이 형제 자매들이 흔들리고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1년을 저희들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아까 사전 방송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안성도 잘 오기도 힘드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많이 나시죠? 예. 벌써 우시려고 그러시네요. 벌써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가방에서. 그런데 너무 모른다 싶더라고요. 이, 아, 식구들이? 예. 아. 그리고 이 세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4월 16일이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어떤 모임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식구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자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이런 모임이 있느냐고, 저보고 서두에다가 모임에 오래 계셨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고는 질문을 하는데, 왜 이런 모임이 있느냐 일어났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왜 이런 사고가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르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모임에 어떤 일이 생기고 집회가 있을 때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라.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그 모든 어문점은 풀릴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아이들은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선이 아니다.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본인이나 이 모임에 떨어지지 않게끔 모임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저기 그 캐촌된 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해결해 나가도록 해라 이러면서, 저는 그 2세들의 영혼을 대해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한 사람뿐 아니다. 많은 그런 식구들이 흔들릴 것이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분 아니라 또 다른 분한테 또 제가 그런 질문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도 나 혼자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보통 교회 사람들은 어떤 일을 두고 리레이식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기도가 없는 것 같다. 이게 자유인지 방종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 자유 속에서도 우리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언니 우리 기도해요 이러더라고. 그 말로 하는 기도 말고 정말 진심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가신 분도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위를 쳐다보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 물어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을, 어머니도 보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값을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그 대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회장님의 그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숭고한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어찌 이 모임을 떠나요? 떠날 수가 없죠. 그거는 다 사람을 보고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 보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 몸이 떠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회장님은 완전히 그 가정의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가고 가족들보다 가정보다 한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참 생각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모른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말을 하면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다 견주보다가는 말을 못하고 지나가고 했는데 이제는 언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남은 생애 동안만이라도 회장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만 만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입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동안 너무 입을 열지 않았던 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진작 제가 회장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다니고 그랬더라면은 참 좋았을 건데 싶은데 후회되는 점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피해 다닌 거는 한 번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결혼한 자는 안 한 자 같이 하고 결혼 저게 안 한 자는 한 자 같이 하고 부한 자는 뭐 어쩌,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언젠가는 한 번 설교석상에서 저 먼발치에 저게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결혼 못하는 자매가 나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어머, 내가 왜 저분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 피해 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회장님 오신다 우리 인사하러 가자 그러면 저는 어느 쪽으로 오시냐? 딱 물어보고 이쪽으로인데 이리 피하면은 바로 직선 보이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지? 하고 딱 한참 생각했다가 다른 방향으로 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했던 것이 참 너무 잘못했다 싶더라고요. 그냥 더 가까이 가서 그 원하시는 그 꿈에 같이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싶은 마음이 참 그것이 제일 후회스러워요. 다른 것보다가.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는데 박사님 아직도 혼자 사시는 거죠? 예. 아. 예. 오늘 박 선생님하고 긴 시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태정 씨 오늘 소회가 어떻습니까? 아, 이제 모임의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복음의 얘기가 나오거나 성경의 얘기가 나오는 핵심은 늘 이렇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누가 사랑을 강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겼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든 아니면 힘든 일이 오든 그걸 다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의 가장 위대한 마음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모임을 처음 이제 초창기부터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라는 것을 고민했던 분이 이제 회장님이셨고 그 마음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우리 교제를 같이 해온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마음을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에 벗어나지 않고 내 목숨이 끝나는 때까지 같이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한마디 또 할게요. 네. 예. 그 한 번 또 사고가 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떠나간 데가 있어요. 그 소화지 나갈 때 그때 제 회장님 회사에서 그 중요한 그 회계를 맡아보시던 분이 있어요. 전문가, 저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그 모임에 어느 날 우연히 가게 돼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구원파에서 따로 나간 사람들이 모임에 예, 예. 예. 가봤는데 거기에서 그 세무의 신전문가 그분이야.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삼각제는 성령이 떠났어요. 이래. 그래서 예, 그래요. 이카고는 거기서 점심을 주는 거 먹고 그래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밥 좀 쟁반을 틀고 하는 소리가 회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예, 잘 알죠 그랬더니 회장님 성경 안 보셔요.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성경 안 보시는 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러니까 회사에 성경 전혀 성경 보시는 거 못 봤어요 회사에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이, 저게 일하러 나가셔갖고 회사에서 성경을 보십니까? 그분은 손에서 평생 성경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어? 마음속에 어디든지 회사에서도 어디 호주머니든지 어디든지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소리가 완전히 겉모양만 보셨네요. 그 속에 회장님 속을 보셔야죠. 그 말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저는 이리 안 옵니다. 내가 그러고는 딱 잘라버리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회장님 측근에 있던 분들이 아주 측근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하시는 겉모양만 보고 일만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정말 그 살아있는 생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신을 못 보기 때문에 떠나는 수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떠났다 하는 분들은 회장님 가까이 아니라 같이 있던 분들이라도 떠났다 하는 분들은 저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정말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죠. 경씨 네. 오늘 어떻습니까? 참 저는 모임을 알아가는 게 좀 즐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머릿속에 항상 상상하고 그렸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임 안에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팟캐스트나 여러 가지를 겪으면 겪을수록 시작부터 그랬다는 걸 느끼는 것들은 참 엄청난 경험이라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생각을 정말 그리고 그게 한 개인의 생각이나 누군가의 그냥 그런 욕심이나 이런 거에 발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참 힘을 느끼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나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지내는 거 말고 이제 한 가지 이 생각들이 성경에서 나온 그 생각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더해져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져요. 그게 저한테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어찌든지 지금까지 제가 이 모임 안에서 더 배우고 싶고 더 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예. 오늘도 많이 배웠죠. 예. 예. 박사님 긴 네.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교제가 굉장히 즐거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빠뜨린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많은 분들 예. 항상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박 선생님을 통해서. 구원파 초창기에 우리가 지냈던 역사를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바친 삶 내지는 구원파와 함께한 삶이 참 본보기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그러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답은 그 답을 알기 위해 간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깨닫고 난 뒤 이 비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